우리 동네 세탁소 사장님, 슈퍼 사장님, 혹은 단골 중화요리집 배달원, 그분들 이름 혹시 아세요? 어느 날 우연히 벽에 걸린 자격증을 봤다든지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 이름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순간 묘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무슨 무슨 슈퍼 아저씨가 아니라 아무개씨 이름을 가진 그분의 인생, 내가 늘 보아온 그 자리를 벗어난 그분들의 개인사, 꿈, 그 모든 것들이 왠지 쫙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학막의 정은임입니다. 같은 사건의 배심원으로 만난 사람들, 그들은 서로 이름을 모릅니다. 뜨거운 논란 속에서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자네 이름이 뭐지?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 그 마지막 장면이죠. 잠시 스치는 사람이라도 가끔 이름을 묻고 싶을 때, 여러분 없으세요? Whisper Your Name,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부른 곡 영화 마스크 중에서 오늘 골라서 FM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요. 크게 부르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이름을 속삭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동네 세탁소 아저씨를 저기 시내 어디에서 문득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늘 입던 잠바 차림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아마 따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문득 나는 이분을 늘 그래 빨래와 함께 세탁물과 함께 늘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그 순간 아주 멋진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딸이랑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 느낌이 저에게 확 전해지면서 갑자기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탁물을 건네드리면서도 이제는 그분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늘 세탁소 아저씨가 아니라 딸과 데이트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인생이 강하게 다가왔는데 누군가의 이름을 보면 뭐 중국집 배달원 혹은 비디오 가게 아저씨 혹은 뭐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누구누구씨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의 자리는 달리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FM 영화음악이고요. 저는 정은임입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성원 819호입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요. 소니뮤직에서 제공하는 영화 Passion of the Christ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또 하나 저희가 청취자를 위해서 시사회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 신촌에서 열리는 제6회 서울 여성영화제 보실 수 있는 프리 티켓을 10분께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신청을 해주세요. 이 시사회는요. 4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여성영화제의 영화들을 보실 수 있는 프리 티켓입니다.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모처럼 산에 오르셨다고요. 경기도 성남의 조정봉 씨. 멀리서 보는 산 아래 사람 모습, 집, 차량 모든 것이 작게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모습만큼 알고 보니까 나의 마음도 작아져서 세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어려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았는데 지금 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나의 모습, 변한 것은 없으나 마음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셨죠? 이래서 산이나 바다를 가는 게 좋아요. 원경에서 멀리서 내가 살던 모습을 보면요. 뭔가가 정리가 되고 달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경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 손유정 씨 대구 남구에 라디오 시계 하나 주문하셨다고 했죠? 즐거운 라디오 생활 하시길 하시면서 지금 라디오를 새로 장만하실 고범석 씨께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아, 이 곡에 맞춰서 기상하실 수 있겠네요. 영화 널스 베티 중에서 델라 레이스가 부른 곡입니다. Don't you know. In love with you for the rest of my old life through. Don't you know I was yours from the very day that you happened to come my way. Your spell by the look in my eyes. Can't you tell? Can't you tell? Now don't you know every beat of my heart keeps crying out. I want you so. Don't you know? DVD 만담. 네, 자, 단편 영화 감독 그리고 곧 장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민동현 감독과 함께 DVD에 관한 천 개의 만담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자, 민동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DVD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예, 이제 사랑의 봄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네. 시절입니다. 그러게요. 네. 요즘에 청취자들 사연도 그렇고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요. 예. 온통 핑크빛입니다. 예, 봄이고 뭐 예. 그 남녀들이 그냥 미치는 계절이 아닌가. 그래서 그 미친 사랑의 이야기. 네. 너무나도 그 광적이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거든요. 네.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의 펀치 드렁크 러브를 네.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담 샌들러가 주연한 영화? 예, 아담 샌들러랑 그 에밀리 왓슨이라고 참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인데 네. 예, 그 되게 묘한 궁합을 보이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깐느 영화제에서 그때 치화선으로 임관택 감독님이 감독 수상을 할 때 감독상 네. 수상을 할 때 그 동시에 또 감독상을 네. 폴 토마스 앤더슨이 탔던 영화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약간 그 영화가 먼저 선보이기 전에 그 감독상이 먼저 이렇게 알려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깐느 예.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 그러면 영화가 뭔지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오히려 그 감독상 수상 소식이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영화 예, 자체는 그렇죠. 그런 무게감과는 조금 다르죠? 예. 근데 이게 좀 무게는 없는데도 네. 매우 독특하고 낯설고 네. 그 폴 토마스 앤더슨 다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아, 저도요. 예, 그래서 이번에 DVD를 좀 봤는데 네. 아, 역시 그 영화처럼 DVD도 아, 매우 낯선 구성으로 돼 있구나. 어,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네. 이 펀치 드렁크 러브가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분들이 보시진 못했어요. 그 극장도 이렇게 크게 잡지 못하고 네. 그래서 알려진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영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그 일곱 명이나 되는 누나들과 함께 사는 그 묘한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벨이라는 남자가 그 이 무슨 공장 같은데 사장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고요. 근데 그 이 화장실 변기가 막혔을 때 쓰는 그 이 그 도구를 만드는데 매우 독특한 디자인으로 도구를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영화를 보시면 설명은 잘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자기 동생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완전히 그 제목처럼 펀치 드렁크 러브. 그냥 펀치 맞은 것처럼 네. 사랑에 빠져버리죠. 근데 이 여자랑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려기 전에 나름대로 그냥 외로워서 그 폰섹스 전화를 했는데 네. 그게 완전히 그냥 덜미를 잡혀가지고 예, 그 만신창이가 되는 과정과 이 여자와의 사랑 이야기가 겹치면서 담백하게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뭐 예, 독특한 영화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DVD의 그 낯선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낯설게? 예, 그러니까 이 DVD가 두 디스크로 돼 있거든요. 두 네. 장의 디스크로 예. 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본편 영화만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서플먼트, 네. 그 보너스 매트리얼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 그 부가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제목들은 참 이렇게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뭐 이렇게 나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네. 일종의 그런 그 펀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다른 의미의 펀치네요. 네, 그러니까 낯설죠. 네. 나름 그 두 장짜리 디스크인데 네. 예? 그 뭐 이렇게 방대한 서플을 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지야 뭐 감독의 얼굴도 볼 수 없고요. 네. 감독의 말도 없고요. 네. 배우의 말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 영화를 짜집기 위해서 만든 서플 다섯 여섯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무 무성의한 거잖아요. 예, 그 무성의한 듯한데 네. 이 영화가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음악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독특하게 봤던 게 영화 중간 중간에 이제 그래픽 같은 게 이제 네.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막 몽환적인 그 색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누구한테 딱 맞으면 별 보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영상들이에요. 근데 그런 영상들하고 음악으로 그냥 도배를 해서 네. 20분짜리 단편도 만들고 또 그래픽으로만 구성된 뭐 스크립톤이라는 뭐 그런 느낌의 또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다 제목은 다르게 돼 있는데 네. 보다 보면 뭐 그래픽 길이가 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뭐 음악이 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뭐 그런 구성뿐이에요. 근데 네. 저같이 영화를 좋게 본 사람들은 그 마치 문학책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고 좋아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만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서플을 보시면 네.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낯설지만 독특한 서플이 아닐까. 뭐 단편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단편이라는 게 그 20분짜리 Blossoms and Blood라는 그 단편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은 뭐 영화 음악을 한 사람과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이 같이 만든 특작 단편이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특작 단편 같진 않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영화 장면 중에 이렇게 출발 비디오 저기 투어 이런 것처럼 네. 잘라가지고 네. 음악도 넣고 예 그렇게 해서 한 써머리 그런 단편이에요. 그래서, 예. 이를테면 이 DVD 부록도 네. 감독이 뭔가 그 기대한 사람들에게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방송에서 뭐 삑살이라고 하잖아요. 막 엄청나게 이렇게 딱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삑 소리 내듯이 예. 그 기대가 이렇게 풍선처럼 팍 꺼지는 것 같은 그쵸. 그 느낌. 예. 혹시 그런 거를 유발을 시키려고 한 건가요? 뭘까요? 나름대로 이게 스페셜 에디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스페셜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게 참 저한테 독특했고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좀 재미난 구석이 하나 있는데 네. 영화 이제 캐릭터 중에 매트리스맨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배우죠.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라는 네. 네. 그 국내 모 영화 주간지에 그 인기리에 방영되는 그 이게 만화가 있습니다. 남기남 씨 나오는 만화 이렇게 그 체형을 비슷하네요. 가진 네. 정말 비슷하네요. 네. 남기남 씨 체형을 가진 배우가 두 명 있어요. 잭 블랙하고 네. 네.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네. 마치 두 형제처럼 생긴 네.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제 매트릭스맨이라고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파는 침대 매트리스 파는 아주 악당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베리를 이제 협박하는 네. 캐릭터로 나오는데 영화 속에 이제 TV에 등장하는 그 매트릭스 맨의 광고 영화를 네.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무슨 뭐 기타를 치면서 나오다가 뭐 99불에 뭐 싸게 드려요 막 이러면서 나오다가 이렇게 무슨 건물인가 그 거기서 떨어져요. 네. 매트리스가 이렇게 3층으로 쌓여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떨어졌는데 매트리스에서 또 튕겨서 진짜 세멘 바닥에 딱 떨어지는 게 그냥 원시원컷으로요. 커트 네. 없이. 어머. 딱 떨어지니까 마치 예. 이게 그 이전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 보면 에린 브로코비치가 사고 날 때 네. 갑자기 이렇게 차가 팍 와서 튀잖아요. 네. 예, 그 장면이나 아니면 뭐 그 쓰리라는 영화 보시면 여명이 이렇게 죽을 때 쓰리는 못 봤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보신 분들이 있다면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리얼 비디오를 본 듯한 그런 아. 충격을 딱 받는. 예. 네. 근데 그뿐입니다. 그것도 떨어지고 그냥 끝나요. 이렇게 네. 스태프들이 달려가서 뭐 괜찮으세요? 뭐 이러면서 끝나는 식이고 일단 그래도 뭐 영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네. 독특한 DVD가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예. 뭐, 혹시 뭐, 삭제 장면이라든지 보통 DVD 부록에는 그런 것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예. 펀치 드렁크 러브에 뭐, 아주 뭐, 매력적인 그런 장면들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매트리스 맨 밖에 없고요. 네. 예, 삭제 장면도 없고요. 예. 뭐, 커먼터리도 없고. 예. 예. 하지만 그, 예. 2D스크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펀치 드렁크 러브를 사랑하시고, 예, 감독의 그 독특한 어떤 그 감각을 엿보실 분들이라면, 그 스페셜 에디션의 그 구성만 하더라도, 보통 DVD 하면 스페셜 에디션 아주 풍부하게 해서 사람들 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곳은 무슨 배짱인지. 그런 저 같은 식으로. 경우는 그 반지의 제왕 그 두 개의 탑 그 또 확장판. 네. 이걸 빌려다 봤을 때 한 2박 3일 봤거든요. 네. 이렇게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식의 그것이 스페셜 에디션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감독은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감독이 매우 그 특이하게 영화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LA 근교의 산페드로 페르난도 벨리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네. 거기가 이제 미국의 그 포르노 산업의 그 이제 최대 요충지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피아의 본고지 시칠리아가 있다면 네. 뭐 그런 우리나라의 뭐 울산 뭐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이 되는 도시인데 거기서 자라나면서 뭐 흔히들 뭐 감독들이 유년기에 뭐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액션 영화를 보면서 지금의 뭐 아라한 장풍 대작전 이런 걸 만들듯이 네. 이분은 이렇게 그 숱하게 뭐 이렇게 잡히는 게 도시 그 동네에 있는 그 포르노들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를 배웠다고 예,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자기는 포르노를 보면서 영화를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 어떤 분들은 이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를 보면 너무 냉소적이고 저 호러 자식이고 뭐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보면 로맨틱 코미디고 이 감독이 로맨틱 코미디를 그리기 위해서 세터데이 나잇이라는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쇼라요. 코미디 프로가 있거든요. 네. 거기 구성 작가로도 잠깐 활동을 했대요. 네. 그 코미디 감각을 익히려고. 예, 예. 근데 전 솔직히 웃긴데 보통 일반 대중이 보기에 안 웃기죠. 이 영화는 정말 그 낯설고 묘한 분위기에 뭐 그런 것들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면들을 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감독의 그런 뒷이야기들. 네. 그래서 아 서플도 매우 냉소적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나 펀치 드론 클럽이라고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개봉을 했죠. 이 작년에 개봉했나요? 2003년에? 2002년 작인데, 예. 이제 2003년에 뒤늦게 개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단관은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작은 이제 예술 전용관 같은 데서 네.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예. 이 기회에 보시고 그 감독의 그 낯선 감각 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민동현의 DVD 만담 오늘 펀치 드렁크 러브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펀치 드렁크 러브 중에서 셸리 듀발이 부릅니다. He needs me. that he does. Maybe it's because he's so alone. Maybe it's because he's never had a ho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For once in life, I finally felt that someone needed me. And if it turns out real, then love can turn the wheel. Becaus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최씨의 액터. 내가 얼마나 알아? 날 잘 아는 사람, 내 힘든 고백을 처음 들어준 사람. 난 너를 이만큼만 알아도 충분해. 그녀는 충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충분치 않았다. 에브리데이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CF 속 미소만으로, 가끔 마주치게 되는 짧은 인터뷰만으로 이 외계인 같은 배우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난히 작은 얼굴, 유난히 큰 눈, 뜬금없는 질문과 엉뚱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여자, 배우 이나영.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눈 부시니까 눈 무지하게 크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뭐 호수 같아서 풍덩 빠질 것만 같대나. 자세히 보니까 진짜 외계인 닮았다. 얼굴 요만한데 눈알은 이따시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자주 듣죠. Start conversations with new people. 빗살무늬 초콜릿 사이로 보이던 그 아련한 얼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자전거를 달리던 흰 셔츠의 소녀, 몇몇 CF로 처음 다가왔던 이나영은 종종 외국 모델이라는 소문이 돌곤 했던 묘한 생김새의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그가 정작 입을 열고 대사를 내뱉게 된 드라마들은 큰 눈을 껌뻑거리며 눈물을 떨구는 청승맞은 캐릭터로 그를 소비하고 말았다. 그런 이나영이 스크린 데뷔작으로 천사몽이란 영화를 선택한 것도 단순히 쇼쇼라는 캐릭터가 힘있는 여전사였기 때문이었다. 티티카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호수래. 거기서 수영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물 위에 떠있는 거야. 언젠간 꼭 해볼 거야. 고집불통의 외골수인 이나영에게는 곡선이 주는 유연함보다는 직선이 주는 뻣뻣한 명쾌함이 있다. 두 번째 영화 후아유는 비로소 이런 이나영의 진짜 매력에 다가선 영화였다. 청력을 잃은 후 세상에 귀를 닫고 살아가던 자폐 소녀, 자신을 설명하기 싫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무섭다는 여자 인주는 자연인 이나영에게 가장 가까운 역할이었다. 하지만 인주가 사이버상의 투명 친구 멜로를 만나가며 서서히 변화해가듯 유난히 경계심도 벽도 많았던 이 배우는 후아유라는 마음 맞는 친구와 두 계절을 보낸 후 분명 달라져 있었다. 자기 안에 쓰레기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고 이쁜 것만 보고 싶은가 봐요. 자기 안에 쓰레기 안 걸려고. 그리고 더러운 거 보면 토하고. 근데 나는 내 쓰레기도 보고 혹시 쓰레기도 볼래요. 나 비위 강하거든요. 토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지런해요. Baby, tell me right here. 인디밴드의 키보드 주자이자 졸부의 딸, 친구 수술비를 소매치기에 간 그 범죄자를 영원히 미워할 거라고 이를 앙다물던 여자. 그러나 마음은 결심을 배신하고 이 바보 같은 여자는 그 비루한 남자의 구질구질한 삶마저, 그의 뇌종양마저 받아들이고 만다.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는 이나영의 연기 커리어에 꽤 탄탄한 구름판이었다. 1회부터 20회까지 마치 자라나는 아이처럼 꾸준히 성장해 나가던 전경의 캐릭터는 사람의 피가 돌지 않는 CF 요정처럼 느껴졌던 이 배우의 폐에 더운 호흡을 불어넣게 되었다. 뭐냐고요? 내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왜 남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연애라면 수없이 해봤죠. 근데 다 시간 낭비더라고요. 지금 막 또 한 명의 남자가 나한테 뻑 갔네요. 아, 공주는 외롭대더니 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젠 저의 매력이 엉망스러울 뿐이죠. 아, 전 조금도 외롭지 않아요. 하나도 외롭지 않다고요. 커다란 안경에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자신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는 남자를 향해 I love you를 외치던 조선의 고급 공무원 나영주. 김성수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영어 완전정복은 이나영과 관객 사이의 거리를 단시간에 좁혀준 영화였다. 어딜 봐도 노르마란, 아니 그래서 스페셜한 여자가 어느 시골집 마당에서 어깨춤을 추며 달타령을 부를 때 우리는 이나영을 사랑했던 이유가 결코 인형 같은 얼굴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정말로 사랑해요. 아니네. 아니네. 그래, 아니지. 뭐 그럴 리가 없지. 루스 씨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영어로 프로포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닌 거지. 그치, 난 아니지. 나같이 평범한 애들도 루스 씨 같은 사람이 딱 좋아하겠지. 아니요. 사랑이란 말은요, 우리 말이 더 좋아요. 이나영은 꽃보다 나무 같다. 아름답고 가녀린 한떨기 꽃이라기보다는 씩씩하고 건강한 나무. 방 한켠에 꽂아두고 얼마간 눈을 즐겁게 만들기보다는 열린 창문 너머 점점 푸른빛을 바라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은 그에게는 꽃처럼 알싸한 미향도 화려한 색감도 베일에 가린 신비감도 없다. 특이한 재주 하나쯤은 선보여야 스타가 되는 세상에 그는 어딜 봐도 21세기형 엔터테이너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스크린은, TV는, 광고주들은 끊임없이 이 나른하고 재미없는 아가씨를 원한다. 순정으로 달뜬 남자들은 찰나에 피고 지는 그녀의 미소만 보면 가슴이 뛴다고 수줍게 고백한다. 경계심을 허문 여자들은 이 소년 같은 친구와 한 번쯤 어깨를 나란히 하는 꿈을 꾼다. 이성적인 매력 뒷면에 속깊은 동성 친구의 느낌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 대중이 보는 자신과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신이 많이 다르다며 그 중에 뭐가 진짜 자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복잡한 인간. 세상 누군들 그렇지 않겠냐마는 그는 그런 오해와 오해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오는 초여름 찾아올 장진 감독의 아는 여자를 통해 우리는 그의 고민이 어디만큼 왔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네, 27시의 액터 오늘 이나영 만나봤고요. 들으신 음악은 Who Are You 중에서 Blowing Green의 나에너, 니 멋대로 해라 중에서 이현우의 Two Faces, 그리고 영어 완전 조곡에서 이소정이 부른 곡, 바로 조금 전에 들으신 행복한 소녀였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의 서현경 씨 잘 들으셨어요? 열심히 레포트 쓰는 저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죠? 그때 신청하신 곡 영화 귀여운 여인 중에서 락스의 It Must Have Been Love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요즘에요 역시 봄은 봄이라서 게시판 사연들이 봄 이야기 마음이 들뜬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가끔 이 사랑의 중계방송을 저희 FM 영화음악이 해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준호 씨의 글을 읽다 보면요. 처음에 중국어 회화학원에서 만난 마음만 설레이는 한 여성, 그를 위해서 데이트를 준비하던 마음, 그리고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던 마음, 그리고 드디어 그녀와 말을 걸고 만났다는 사연까지 올라와 있네요. 참, 역시 도전하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의 김중강 씨가 이준호 씨의 글을 읽다가 그냥 눈이 위로 한방 웃음을 짓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남자의 사랑은 그 여성에 대한 상상과의 사랑이라더니 하면서 크크크 하셨어요. 마음이 덩달아 싱숭생숭하다고. 뭐 사실 남자의 사랑은 그렇습니까? 모든 사랑의 시작은요, 그 대상에 대한 상상과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게 발전하려면요, 일단 그 상상이, 그 어떤 신비감이 한번 깨지고, 그리고 나서 현실로 들어가서 그 모든 모습까지 다 사랑하는 그 단계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오늘 27시 액터에서 이나영의 그 드라마 속의 대사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나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쓰레기 냄새까지, 쓰레기까지 사랑한다고요. 아마 그게 돼야 될 거예요. 봄이라서 감기 걸린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주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요 하면서 김성환 학생, 이 고3이라서 화창한 봄에 수능 공부를 하고 있으니 아마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칙칙하니까 그 감기에 더 빨리 걸리지 않나 싶은데요. 힘내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여러분 좀 힘내시라고 힘있는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과제하면서 라디오 자주 듣는다고 하셨죠? 경기 안산의 김은하 씨,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한 전북 완주 고3년의 정대환 학생.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정연우 씨가 신청하신 슈퍼맨의 테마, 존 윌리엄스의 테마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어요. 참, 이거 예전에 그 과학도이신 박재웅 씨도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이 곡 들으면서 FM 영화음악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